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10일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신문들이 일제히 사설들을 실었습니다. 사설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출발한 촛불 행진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